저희 다 족도 없습니다. 가볍게 듣고 즐겨 비꼬와히 아무것도 덤진 중미 생각하니 이건 저 뻔뻔한 뻔뻔히 배트 혓바닥이 막 노는 대로 I bet 힙합을 느낀다면 You gonna love it 제일 favorite and me 무림 펌프 요 해골 때린다는 얘기 이게 뭐냐고 Oh double D ready Oh 야 안녕하세요 데뷔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OWD Radio 2화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데빈이고 제 옆에는 1화 때와 마찬가지로 페이보와 제이군이 나와있습니다. 제이군 머퍼크 예예 예스 예. 그리고 사실 한 손님이 더 나와있죠.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OWD의 다른 멤버 체스도 나와있습니다. 예 체스 머퍼크 안녕하세요. 저는 체스고요. OWD에서 랩하고 있고 예스 카페 알바도 하고 있고 예스 그러고 있어요. 네. 예. 왜 소극적이야? 소극적인 체스. 예. Yeah. 오늘 체스가 첫 타여가지고 첫 yeah. 녹음이어서 방송이 첫 처음이라서 네, 이렇게. 아 우리는 아직, 방송 많이 했어. 우리 그래도 원정 했잖아. 저희는 애매추어라 아직. 저희는 두 번째고 저희는 처음이라. 그렇지. 예스. 형은 한번 해봐 한 더 해봤잖아요. 그죠. 사실 여러분 모르실 텐데 김봉현의 힙합 초대에서 예 제가 출연을 했었습니다. 데빈. 네, 래퍼로서 출연했죠. 그때 랩도 했었고 랩도 했었는데 맞아. 찾아듣지 마세요. 왜, 왜? 제발 찾아듣지 마세요. 왜요? 맨날 아. 항상 본인 거는 맨날 숨기고 체스 옆에 나왔는데 체스의 쇼타임 꼭 찾아들으세요. 어쨌든 그리고 뭐 체스 더 뭐 할 말 없나요? 요새 뭐 음악 작업 뭐 하고 있어요? 그냥 가서 나오면 쓰고 네. 곡 나오면서 만들고 네. 그러고 있죠. 예, 특별한 걸 바라지 마세요. 뭔가 계획적인 것도 따로 없는 예, 계획 예, 그런 상태고 예. 기대하고 예스. 있겠습니다. 어쨌든 맞아. 저번 화에 나온 페이브와 제이 그린 예스 또 얘기를 좀 해봐요. 예스 예스 하지 말고 예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이 그린 먼저 뭐, 제이 그린 뭐 하고 지냈어요? 저는 계속 이제 작업하고 이렇게 이 뭐 근데 이렇게 뭔가 딱히 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또 조만간 소품집, 그러니까 믹스테이프 비슷한 게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그 꼬롬이라고 해가지고 제목이 꼬롬. 꼬롬이에요. 꼬롬이에요. 꼬롬한 느낌으로.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막 그때 옛날 제 나이트 플라이트라고 믹스테이프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 번개송 같은 거 계속 만들어 오다가 곡이 좀 차가지고 좀 제대로 좀 묶어서 몇 곡 정도 했어요? 열 곡, 아니 그러니까 한 40곡 가까이 했죠. 아니지 30곡 했구나. 30곡을 아, 했는데 40곡 하려다가 30곡을 했는데 거기서 한 10곡 정도만 추려가지고 지금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왜 꼬롬이에요? 왜 꼬롬? 아 꼬롬이 왜 꼬롬이냐면 그 제 작업실 같이 쓰는 진세더 키드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는데 형은 뭐 랩이 꼬롬에서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꼬롬에서 좋다. 난 지금도 무슨 이게 확실히 어떤지 잘 모르지만 그게 경상도에서 쓰는 건데 맞아. 뜻이 되게 안 좋은 건데 그 원래 꼬롬하다 말이 꼬롬하다 국어사전이라는 국어사전에서 내가 엄마 되게 꼬롬하다 이러면 맞아. 되게 안 좋거든요. 진짜 개색. 뭔데? 아 그러니까 국어 사전에서 그 이제 꼬롬 이제 내겠다고 이제 제이그린이 얘기를 해서 찾아봤거든요. 네이버 국어 사전에 네. 찾아보니까 뭐 또 뭐 방언인지 아닌지 안 나와 있는데 되게 뭐 기괴하다. 아 맞아, 나도 그렇게 들었어. 괴상하다, 약간 이런 뜻으로 쓰인 말. 근데 약간 체스가 뭐 그 제가 아는 느낌은 약간 꼬롬하다 이러면은 이기적이고 약간 꼬롬하다, 약간. 아 근데 저 이기적이에요. 꼬롬한 거. 야갖고. 어 근데 좋은 편 아닌가요? 이기적인 래퍼. 어, 나 이주에 편협하고 원래 그런 사람인데 진짜 잘 집었네. 아무튼 아니가 저는 근데 그거를 그냥 뭐 대충 뭐라 해야지 약간 좀 되게 약간 되게 꼬랑내난 애가 그러니까 뭔가 멋있는데 뭔가 마이웨이 쌍마이웨이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번 들어보면은 되게 우울하고 그러니까 저만의 세계가 이렇게 있는 사실 진세는 비웃고 있을 수도 몰라요. 예, 개새끼네 그거 빨리 쫓아내야 지금. 진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개새끼. 그러네. 아무튼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곧 한 1, 2주 안 나오니까 Yo, coming soon.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꼬롬. 뭐 페이브는 어떻게 지내죠? 어, 1화 이후에 예. 저 같은 경우는 언프리티 랩스타 랩스타 예, 거기에 뭐 어쩌다 보니까 운 좋게 그렇죠 얘기를 하면은 그 쇼미더머니 3에 나왔었던 그 비비디 바비디 부 고딩 예스 예. 12 예, 차범이 김철범이라는 이제 래퍼가 있어요. 예.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언프리티 랩스타의 어떤 그거죠. 뭐 남자 래퍼도 여자 래퍼 뭐 그런 특집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나간다고 해서 원래 저희가 이제 ODD의 이름으로 냈었던 오드 바이브라는 곡에 이제 비트를 이제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예. 얘기를 해서 이제 같이 작업을 해서 예. 이제 방송 촬영까지 마쳤다는 얘기까지 들었었는데 예. 그리고 본 방송을 보니까 통편집됐죠. 안, 나오, 네,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론 그 네이버 TV 캐스트나 이런데 이제 뭐 영상 클립이 공개됐긴 공개됐는데 물론 이제 당연히 촬영했는데 안 나왔으니까 아쉽긴 아쉬웠지만 이제 그 아쉬움을 달래고자 재녹음하고 또 이렇게 편집을 해서 뭐 제 사운드 클라우드나 아니면 김철범 군 이제 사운드 클라우드에 업로드 했으니까 이거 들으신 분들은 이제 뭐 체크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리고 그 곡의 원곡인 ODD의 이제 오드 바이브도 예. 많이 들은 여기 있는 그렇죠 홍보죠 예. 여기 있는 이제 뭐 데빈 형 체스 제이 그린 다 랩을 했고 탭토도까지 해서 탭토까지 여기 없는 탭토까지 예. 이제 해서 랩을 했고 되게 좋은 트랙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네. 저는 만족했어요 오늘 뭐 마지막에 깔까요 그 노래를 깔 수도 있는 거고 예 그죠 어, 그렇게 할게요 예, 뭐 그렇게 하고 지금 또 이제 외부 작업 들어오는 거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또 뭐 이제 한번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있고 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앨범 준비하고 있나요? 개인 앨범? 그 뭐를 생각하고 있냐면은 제가 약간 음악 듣는 게 약간 잡식성이에요. 예, 네, 맞아요. 뭐도 뭐 진짜 뭐 인디, 씬스팝, 예. 뭐 그것도 뭐 하드한 뭐 일렉트로니카, 뭐 덥스텝 막 이런 것도 그냥 여러 가지 찾아도 되는데 그 여러 가지 들으면서 좀 저한테 영향을 줬고 약간 영감을 준 아티스트들의 곡들 몇몇 곡에 특히 뭐 이제 뭐 가사가 있는 노래 같은 경우는 그 가사의 어떤 서사 방식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약간 그 영감을 받았다 아직 가제인데 제목도 약간 뻔하게 약간 inspired 네, 영감을 받은이라고 해서 좀 몇 곡 정도 이렇게 좀 공개를 모아서 약간 공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할머니 어떤가 할머니 네? 영감을 와 진짜 다시요 예. 예. 이거 자르지 마세요 네, 자르지 마세요 근데 네. 네, 아 인스타일도 좀 뻔하긴 하네요 솔직히 네, 뻔하긴 지금 약간... 듣다 껐어요 약간 그 할머니 심했다 진짜 어, 할머니하고 인스파일 중에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랜마 어제 그래서 저도 뭐 소품집이라면 소품집이고 그냥 모음집 정도로 해서 좀 몇 곡 정도 추려서 좀 요즘 개인 작업을 또 너무 안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인터넷에 뭐 특히 공개된 것들을 뭐 여기 앞에 있는 데빈 형이랑 한 곡도 있고 ODD랑 한 곡도 있고 뭐 CB랑 한 곡도 있고 근데 정작 제 곡이 없더라고요 제 목소리나 그쵸. 이런 게 들어간 곡이 없어서 나름대로 뭐 노래도 뭐 하고, 건들고 뭐 랩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말을 해놓고 한 건 또 없는 것 같아서 개인 작업물들 좀 생각하고 있어요. 예. 예,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근황은 들었고요. 사실 지난 1화 했지만은 그게 저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거의 뭐 시험 방송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뭐 사람들이 많이 들어주긴 했어요. 뭐 100명 가까이 들었던데 플레이스 보니까. 제가 한 20분 들었습니다. 저도 한 20분 들은 것 같긴 한데 순수 플레이스만 따지면 한 20번, 30번 되지 않을까? 체스 한 번? 그러니까 체스 5분까지 들었고 저 두 번이에요. 5분씩 두 번. 지인들이 많이 들었고 예.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들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댓글도 막 예, 댓글 달았고 뭐 저희의 드립을 되게 좋게 그러니까 예, 느끼고 이런 거 그렇게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맞아. 특히 제이 그린의 드립을 되게 예, 한국 힙합을 디스하는 제이 근데 그 드립 아니에요 진짜 저는 한국 힙합 진짜 싫어하고 아 진짜 진짜로 아, 그리고 노이즈 마케팅도 아, 할 생각이고 노이즈 잘 되고 싶어서 행복하고 싶어서 예. 오늘도 한국 힙합 디스 많이 준비되어 있나요? 아 그럼요 전 인맥 힙합 이런 거 존나 극혐이거든요 오늘도 다 까야지 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뭐 이런 방송을 20번 들은 제이 그린은 어땠나요? 저는 일단 뭐 저희가 일단 되게 재미있어서 그걸로 일단 만족하고요. 음흠. 뭐 반응도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사실 뭐 아까 뭐 이제 모르는 분들로 댓글 그랬 뭐 이런 얘기했는데 그걸 떠나서 그냥 같은 지인들도 체스도 그때 듣고 뭐 재밌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우리 탭도도 듣고 재밌다 해주고 그 지인들이 재밌다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되게 또 좀 설레더라고요. 다음 라디오 빨리 하고 싶다. 또 얼마 많은 드립도 많이 생각해 온 것도 많고 아 그래요? 오늘 자제를 많이 시켜야겠네요 예. 무섭다 예. 할머니보다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거보다 낫겠지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땠나요? 저도 아까 한 20번 15번 정도 들었는데 당연히 뭐라고 할까 평소에 우리 대화하긴 한데 녹음해서 들으니까 약간 살짝 어색한 느낌도 있는데 아, 전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주변에서 막 주변 또 주변에서 듣고 좋은 피드백 해준 것도 좋은데 이제 그 새로 들으신 분들이 진짜 막 댓글 달고 이러는 게 그 마치 착 연예인이 된 착각에 아, 빠진 병을 내는 병 연예인병. 연예인병에 걸려버리는 것 같아서 아 큰일이네요. 세이브에게 말할 기회 많이 주면 안 되겠어요. 너무 막 연예인 행사를 할 것 같아. 안 되는데. 어쨌든. 예, 그래서 되게 재밌게 들은 것 같아요. 저도. 예. 뭐 체스는 어땠어요? 5분 10분 들었다는데 뭐 재밌었어요. 맞아. 밝더라, 경쾌하더라고 약간. 5분 10분 어디서 들은 거야? 처음에 들은 거야? 처음 들었죠. 아, 처음하고 중간에 한번 듣지 않나? 아, 저 처음에 그 뭐냐 오픈 노래? 그 랩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그거 좋았어요. 이 새끼야 내 건 아니고 형 했어요? 나 중간에 있었는데 아이고 뭐 재밌다 아 그리고 약간 아쉬운 게 비트도 좋았어 어, 그렇지 그렇지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제이 그린의 랩은 모른다 나가지 몰라 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되게, 아니 사실 난 아쉬운 게 랩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주옥 같은 드립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니 왜냐면, 중요한 건 예스 예스까지 들었네 보니까 예스랑 머더퍼커 머더퍼커 이런 머더퍼커. 거 머더퍼커 그 예스, 예스면 뭐 다 들은 거죠 뭐 네. 아니 뭐 아 막 족 같은 모뎀 산 이런 것도 뭔지 모르잖아. 모르죠. 그러니까. 아이. 뭐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다 할머니 수준이었어요. 할머니 수준이었다니. 하여튼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근데 사실 뭐 끝으로 갈수록 저희가 약간 산으로 가긴 했어요. 근데 주제를 처음에 정해오긴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한국 힙합 얘기 막 너무 우리가 신나가지고 막 얘기하고 맞아. 한국 힙합 디스도 하고 막. 맞아, 맞아. 그렇죠. 저는 제너레이션 얘기. 예, 맞아. 되게 막 같이 페이보를 필두로 이제 모두 열심히 등산했었죠. 맞아, 맞아. 예. 그랬지. 아, 그래서 산으로 가서 등산했다고. 아, 아니야, 그 얘기는 아니야. 그 산 얘기는 아, 진짜 등산 얘기했어요? 아니야. 그거 전혀 아니고. 아, 산들이 뭐냐면 있어. 너 나중에 한번 다시 듣고 와. 알겠어요. 그때 참여시켜줄게. 그래요, 뭐.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좋게 들어서 이번에도. 로우하게 가려고요. 근데 그... 우리 원래 대화가 산으로 가잖아. 그쵸. 평소 대화가. 우리 아니, 항상 그래. 뭐... 그죠. 대충 하면 될 것 같아. 그치? 사람들이 뭐 사람들 거... 뭐 대화하는데 다 그러죠. 뭐 다 그렇지 뭐. 뭐 거창한 것도 아니고 딱 해갖고 그냥. 뭐 모르는 사람 한 두 명 듣고 아는 사람 한 다섯 명 될 텐데 뭐. 그치. 예스. 우리가 재밌으면 됐지. 재미죠 재미. 재밌으면 됐어. 재밌게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도 산으로 가나요? 오늘요? 오늘 좀 산으로 가는 데인데 좀 끌어내려 보려고 아, 제가 그래, 그래. 진행 잘했어. 좀 막으려고 네. 노력을 하시죠. 진행 잘했어. 노력을 좀 해보려고 아, 하는데 진행 어떨지. 저도 같이 갈까봐 좀 그러니까. 예. 약간 좀 잘 끌리는 타입이어가지고. 이제 뭐 지난화에 대한 얘기까지 끝냈고 사실 지난화에 들어보니까 전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저희 크루가 되게 저희 크루 OWD입니다 뭐 이 정도밖에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멤버들 소개를 하긴 했는데 사실 그거는 시험 방송이었고 이게 따져보면 1화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치. 그래서 좀 OWD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ODD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한테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리더인 제이그린님께서 좀 소개를 해줬으면 맞다, 좋겠습니다. 맞죠. 제이그린 리더죠. 예, 얘기했어요 네. 저번에. 저번에서 리더라고. 말만 이게 이럴 때 짬 시킬 때 리더지. 예, 아 뭐. 아무튼 뭐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네. 뭐 학교 얘기해도 되나? 예, 학교 학까지는 그지 않고 아저 우리는 원래 동아리? 원래 있던 멤버는 이제 여기 있는 대빈 형 그리고 체스 탭도 저까지 해가지고 2011년에 그 뭐야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아니 사실 훨씬 많았죠 그때는 뭐 그게 그치 원래는 투더 타입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크루도 아니었고 약간 프리스타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냥 이런 식으로 너 투더 타입 해라 하자 투더 타입 왜 투더 타입 아 예 할게요 맞아 그랬지 투더 타입 왜 투더 타입이었냐고요? 네 그때 왜 투더 타입이었죠? 아 이거 몇 번 그거를 얘는 다 아는데 저 어처구니 없는 이유인데 더 타입이라고 그게 누구 곡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누구 앨범이면 크랜시 앨범이나 프로디지 앨범이나 그랬는데 2번 트랙이었어요 맞아. 2번 트랙에 더 타입에서 투 더 타입 야 옵더더로 바뀌게 된 이유를 지금 설명해 드렸어요 옵더더로 바뀔 수 없던 이유 바뀔 수 밖에 없던 바뀔 수 밖에 없던 이유 잘 말을 잘 못합니다 그냥 내가 왜 리더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결국에 랩을 이제 좀 많이 제대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4명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사실 옆에 있는 페이보 형은 들어온 지 이제 반년 정도 됐어요 이제 6개월 정도 됐고 이렇게 하면서 원래 그러니까 이 네 명이 이제 계속 막 전역 군대도 갔다 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오다가 중간에 현식이 정진이라는 친구도 제 친구도 잠깐 들어오고 하다 이제 지금은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아무튼 그런 친구 잠깐 들어오고 아 근데 나중에 페이브 형도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페이브 형 들어오면서 많이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시작이 됐죠. 프로듀서가 예스. 들어오고 나서 그렇지 그렇지. 뭐 여러 가지 다른 곡들을 만들고 하고 있었죠. 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뭐 사실 제이 그린밖에 뭐 안 했죠. 그쵸. 제이 그린 믹스테이프 제이 형이란 이름으로 두 장 냈었고. 맞아. 그래서 쿨 나가려다가. 아니 아무튼 뭐 쿨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믹싱을 못 해가지고. 맞아. 돈은 필요해서. 저 혼자 나갈 깜냥이 안 되더라고. 아무튼 그랬었죠. 그런 좀 건국 신화가 있는. 건국. 그 옵더덤으로 바뀌었다고 방금 ODD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옵더덤 뜻을 좀 이제 제가 만들었으니까 이름 자체를 말씀드리자면은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리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옵더덤이 무슨 뜻이냐면 놈이 이제 그 구 돔구장 그러잖아. 아, 그래서 그 머리에 머리를 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머리가 이제 동그라니까. 아, 네. 머리를 끄다는 표현인데 영어 그대로 의미를 하자면은 근데 프리스타일을 한다는 표현을 이제 슬랭으로 속어라고 그러나요? 아, 네, 한 말. 예. 네. 속어로는 그 버스터 라임즈 옵더 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 이게 노래 가사에 있더라고요. 버스터 라임즈의 노래가 아니라 그 누가 썼겠지 뭐. 빅데드 케인이었나? 아무튼 노래 가사에 있더라고요. 프리스타일이라고 위키피디아에 검색하면 정확히 누군지도 나와 있어요. 거기에 설명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근데 옵더돔이란 그 말 자체가 너무 멋있어서 뽑았고 거기서 이제 옵더돔을 원래는 OFFTHEDOM인데 그거를 너를 DA로 적어서 ODD 이렇게 아. 앞글자만 인쇄를 따서 그래서 또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되잖아요. 오드 약간 특이한 뭐 이런 느낌으로 또 특이하고 머리를 끈 놈들이 저입니다. 맞아 맞아. 오드퓨처 뭐 따라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오드퓨처 그런 걸 따라하지 않았죠. 그때 우리 투더타입일 때 믹스테이프 이름이 옵더돔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어, 그러게 어쨌든 간에 믹스테이프 있었나요 우리? 믹스테이프를 이게 몰라 얘도 몰라. 얼마 전에 싸이월드 이제 막 없어진다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보다 막 그런 게 있어. 우리 막 믹스테이프 만들고 우리 언제 만들죠? 막 아 이런 그래요? 얘기. 너 전혀 몰랐잖아. 사이클럽이요? 어, 사이클럽 그런 게 있어. 너도 댓글 달아서 썼으니까.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었고 아무튼 근데 어쨌든 바뀌게 될 운명이었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게 될 운명이었던 거지. 그렇죠. 맞아. 예스. 근데 형 오드퓨처 케이스 끼고 있네요. 아니 근데 전혀 나 푸악 오드퓨처 개새끼들. 오늘 아니 미국 집합까지 디스. 맞아. 한국 힙합 어제 뭐 타일러 뭐 들을 거 안 들잖아. 5만 원 주고 샀잖아. 그래 타일러가 들어오시면은. 그리고 타일러 심지어 핸드폰 배경화면도 타일러야. 맞네. 뭐 쫄 건데. 듣고 날 고소했으면 좋겠어. 아 그래. 나 떠오게 좀 뜨게. 아 그래요? 네. 한국말을 잘 몰라서 아. 아, 전혀 모를 거예요. 아마 뭐 안녕 정도 알겠죠. 뭐 다행이네요. ODD는 그렇게 만들어진 모임이고 그렇죠. 계속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거예요. 지금 이제 막 시작을 걸음을 뗐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방금 제이군이 소개할 때는 랩을 제대로 해보려고 한 사람들 네 명만 남았다고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 계속 그냥 랩은 취미예요. 그렇지 그렇지. 랩은 취미고 힙합이 좋아하는 힙덕후고. 그니까 그때 되게 좀 옛날에 좀 멋있었던 게 형 맨 처음 만났을 때 그 2011년에 그때 형은 이제 그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에요. 형도 이제 랩을 어떻게 하시고 싶으냐 래퍼가 꿈이냐 근데 그때 막 형은 랩을 밥 먹듯이 하고 싶어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다. 근데 아 근데 그 말 되게 멋있을 때 좀 꽂혔지 그거에 대해서. 아 그때 지금도 그렇게... 밥 먹듯이 하고 계시나요 근데? 밥 먹듯이 하죠. 아 밥 먹듯이 하죠 뭐. 길거리 밥을 잘 안 먹나? 세 번이면 뭐 세 번을 랩 뱉는 건가? 세 번 이렇게 아, 세 하루에 번. 이렇게 한 마디씩 한 마디씩 세 마디 뱉는 거네요. 그렇죠. 어쨌든 밥 먹듯이 한다는 게 그때 무슨 의미였냐면은 자주 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이제 숨 쉬듯이 하고 싶다. 에, 아. 평생 갖고 가고 싶다. 평생 갖고 아니 근데 형은 진짜 그걸 지키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멋있는 것 같아. 뭐 돈 벌어서 밥 먹듯이 뭐 돈 벌어서 랩을 하는 거죠. 뭐. 그렇지. 그냥 취미죠 말 그대로 그냥 정말 취미로 하겠다는 말 좀 간지나게 우리 크루의 제이홀데이 제이홀데이? 제이홀데이는 애도 있고 돈도 많고 결혼도 하는데 저는 결혼할 수 있을까요? 무릎팍도사가 이거 갑자기 왜 근데 또 막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은 막상 또 막 밥 먹듯이 그냥 편안하게 한다고 하는데 막상 또 공개된 작업물도 보면은 대빈이 형이 제일 많어. 아 맞아 아, 그러니까 어. 근데 맞아 근데 난 맞아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거 같아. 맞아, 말만 번지르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제일 많아 제일 많고 맞아, 맞아. 제일 많은가요? 뭐 별로 없는데? 별로. 근데 나 근데 사실 동의했지만 그냥 이렇게 넘어가죠. 한 두세 곡 있죠. 아 밥 먹듯이야. 세 번 했네요. 아 그리고 궁금한 게 그때 이제 워워워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 이제 뭐 곧 또 두 분의 갑자기 워워로 넘어가나요? 지금 어쨌든 아, 예. 이거 없나?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밥 먹듯이 한 그런 작업물 중에 워워가 있는데 워워 또 뭐 또 후속편 뭐 이런 게 또 있나요? 아 예 그렇죠. 저는 사실 데빈인데 레게 저는 데즈라는 이름으로 레게의 곡을 얼마 전에 냈었어요. 맞아요. 제가 랩만 밥 먹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거 다 하는 새끼인데 사실 그림도 그리고 별거 다 해요. 그치, 그치. 아트워크도 하고. 아트워크. 오토바이 아트워크도 했고. 아, 아트워크라고 해도 그런데 그냥 좋아하는 거 그림도 그리고 뭐 포토샵으로 깨작깨작도 하고 뭐 그래요. 깨작깨작 하는 게 많아요. 또 엄청 좋아하는 거 많은데 돈만 되고 뭐 결혼만 할 수 있으면 뭐든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래요. 그 후속으로 페이버랑 같이 뭘 하나를 페이버워크. 그렇죠. 조만간 할 거예요. 페이버워크 크라고 이제 이름 지어서 나온 게 처음 나온 게 워워였잖아요. 예, 근데 이게 또 페이버 워크를 생각해 보니까 또 다음 또 어차피 데뷔 영화고 해야 되겠더라고. 페이버 페이버 곱하기 데즈. 그래서 네, 이런 레게 웍스라. 레게 웍스. 아 그런가요? 지금 지금 결정 지금 결정된 건데 저 스스로 그냥 예 갑자기 결정이 됐습니다. 예 저는 좋습니다. 아니 데뷔 영화 할때 작업물이 얘기 나와서 어떤 게 있나 생각해보다가 또 되게 재밌는 그 또 워워가 또 그 깔이 되게 깔이라고 하죠. 뭐 약간 속된 말로 깔이 되게 좋게 잘 나온 곡이라서 예스. 또 메시지 전달 이것도 되게 잘 됐고 의미가 있는 곡이었죠. 어 진짜 당신. 의미가 있는 곡이었죠. 이번에는 그러면 다음 곡은 이제 국정화에 대한 아, 농담이고 농담. 난 웃지 않았어. 저 웃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 때 그 노래 워워가 제목이 워워인데 전쟁에 관한 노래였어요. 네, 반전에 맞아. 대한 노래였고. 크루디라는 예. 예, 크루디였죠. 알랑 크루디라는 아이가 크루디? 아니요. 야 이거 할머니보다 이게 더했다. 크루디가 아, 했나봐 갑자기. 아 크루디 저 몰라서 알랑 크루디 그 아이 죽은 전쟁 때문에 아마 죽은 터키 해변? 터키 해변에서 발견된 난민 아이에 대한 노래였는데 뭐 이게 왜 제 PR 방송이 되고 있는데 딴 애가 넘어가죠. 예스. 네, 뭐 어쩌다 얘기가 나왔죠? 아, 작업물. 형 작업물 얘기 나오다가 이제 워워 좋으니까 꼭 네, 들어주세요. ODD 뭐 작업물 ODD 작업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은? 작업. 그동안 뭐가 나왔죠? 너 ODD 완전 옛날부터 해서 아 그럴까요? 아 재밌겠는데 나는 저는 이제 옛날에 제이형을 시작해가지고 얘기했겠지만 우울한 청춘이랑 믹스테이 나왔고 우울한 청춘이랑 사실 나이트 플라이트가 이제 올해 나왔었는데 그 안에 이제 원래 쌍둥이 앨범 믹스테이죠. 이렇게 얘기한 게 좀 웃긴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두 장 나오고 이제 또 한 장 또 준비하고 있고 또 체스 아까 얘기했듯이 오드바이브에 참여했죠. 그 전에 예전에 네, 뭐였어요? 당당해지란 말이야. 예전에요? 아 근데 저 좋았어. 예전에 믹스테이프 하나 냈죠. 네, 그때는 ODD 아니었죠. 그때는 뭐 그때는 투서사비였죠. 아니 그때는 근데 다른 소속해서 소속되었던 곳이 뭐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ODD가 했었는데. 뭐 이렇게 쿨한 느낌이 아니었지. 그렇지 맞아. 그냥 뭐 진짜 우린 지금도 사실 쿨한 느낌보다 그냥 동친 동네 친구 동친 진짜 노는 그런 거죠. 맞아. 그때 그거는 그냥 녹음했던 것들 모아갖고 냈었죠. 열심히 만들어서 1년에 그치, 만들었던 걸 제일 내가 마음에 드는 거 해서 모아서 냈죠. 근데 사실 때. 그때도 막 뭘 하고 뭔 한다고 이렇게 계속 어필을 하지 않고 그냥 모아서 냈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번에도 그냥 뭐 그럴 것 같아. 저의 싹이 보이는 거랄까 약간 딱 보면 재능이 보이죠 그게. 아, 네. 아, 아직 당당해지라니까 너무 당당해지는데 앞달라졌는데 나를 무시하러 가진 않았어. 우리 무시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막 뛰어나진 않은데 네. 얘가 이런 게 있구나. 이게 뭔가 되게 그 진짜들은 느끼죠. 네. 내가 제 군대 일병 때 면회 와가지고 그때 이 믹스테이프에 막 노래 들려주고 그랬거든요. 면회도 같이 참. 면회도 가가지고. 그래서 아 되게 좋다 이렇게 느꼈던. 형이 그러니까 소름 돋았다고 했죠. 아 근데 제 소름 좀 많이 그냥 되게 좋은 트랙들이 많이 있었어. 자극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거 되게 좋아. 형의 뮤즈.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주라고 하면 보내주실 건가요? 그러니까. 예 남겨주세요. 아 그거는 묻어두시고요. 아무튼 뭐 페이버 형은. 네. 저는 이제 원래 ODD로 원래는 원래 음악 경력이 제일 길죠. 엄청 길죠. 엄청 길잖아요. 아 이게 완전 아 형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아, 저도 다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네, 다 알지. 음원 사이트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건데. 예. 음원 사이트도 있어? 있지. 아 뭐 형 몰라? 그러니까 몰라. 예. 2008년이구나. 2008년에 예. 그 아 2008년에 그 뭐냐? ISQ라는 래퍼의 그 예. Yeah. 아, 지 말은 부끄러운데 그대가 없이도 눈부시다. 그대가 없이도 눈부시다. 아, 발라드 약간 발라드 같은 느낌이 나는. 약간 프리스타일 같은 그런. 예, 약간 좀 그런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때 갓 이제 뭐라고 해야 할까 이제 순수 작곡을 처음에 이제 배우던 시기라 처음에 완전 배우던 시기라서. 형 그때 이름 뭐였어요? 아, 그것까지 얘기해야 돼요? 아, 왜 우리 다 까발린 방송 아니야? 해요. 저 센토라는 게 센토 뭐죠? 펜토브 짝퉁인가? C-E-N-T-O? 크레센토바 이런 아, 그러니까 원래 되게 복잡한데 이제 에피센터라는 말이 있어요. 네, 생각합시다. 네, 예. 네, 저도 더 얘기하기 싫고 어쨌든 네, 그때 그렇게 하고 이제 쭉 음악 쉬다가 이제 그 저녁하고 나서 이제 음악 좀 제대로 해야겠다 해서 그러니까 저녁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오래 했죠. 그리고 완전 저는 사실 음악 제대로 된 경력으로 치면 엄청 아무것도 뭐 근데 사실 뭐 경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네. 그치, 경력이란... 우리 전부에게 뭐 어울리지 않죠. 아, 해당이 안 돼요 사실. 그치. 그래서 그 전역하고 몇 개 이제 예전에 지금은 이제 페이보라 이름을 쓰고 있는데 이전에는 페이버릿이라고 좀 선호하다라는 거에 이제 페이버릿에 이를 뺀 이제 페이버릿이라는 이름을 썼었는데 예, 그때 뭐 Monthly Favorite 약간 좀 월간 윤종신 따라해서 한 두세 곡 내다가 이제 비가 그치길 그렇죠 아직도 사운드 클라우드 있으면 있긴 있네요 네 심지어 또 그때 그 Monthly Favorite 아마 6월 후였나? 6월 후나 7월과 저랑 바로 이제 제이 그린이 제이 형 시절에 같이 했었던 그쵸. 제목이 뭐죠? 잘 지내 네 예, 그런 곡도 있어, 냈었죠 서 있어 이거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페이보로 이름 바꾸고 나서는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데뷔냐고 같이 했던 뭐 워워워 그리고 또 그 어떻게 보니까 좋은 반응을 얻게 된 이제 오드바이브 그렇지 오드바이브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이제 완전 저는 이제 출발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우리 다 출발하고 좀 네. 쌓는 기간이지 네. 그죠 그래 왜냐하면 거기에 다른 크루원들을 비교해도 저는 확실히 좀 오피셜한 게 좀 많이 없긴 하니까. 그래서 음원 사태 곡이 올라갔는데 그만해요. 네 듣고 가죠. 얘가 주인이잖아. 아, 네, 맞네. 그거 돼요. 그러니까 공개 싱글로도 같이 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오 추천해. 듣지 마세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 곡 앞으로 지금 완전 이제 쌓아갈 거 이제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좀 이제 여기 있는 제이 그린이나 뭐 데빈 형이나 체스나 좀 더 닥달해서. 이제 곡을 하고 싶은데 탭도는 안 하나요? 탭도는 네, 사진 찍으면 탭도는 이제 사진 찍으러도 아, 예. 네 아예 농담이고 어쨌든 뭐 이렇게 ODD 사람들하고 좀 더 많이 해서 좀 이 이름으로 예. 하는 게 제 네 네, 그 1차적인 목표입니다 ODD 예 예 간단히 줄이자면은 저희 다 좆도 없습니다 좆도 없지 예 네, 좆은 있는데 진짜 맞아요 좆도 없는데 뭐 하고 있어요 뭐 맞아. 저는 닭달을 당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하고 있다는 말 좋네요. 하지만 바로 그 다음에 지금 네. 아 끔찍하네요. 바로 이제 레게 하나 작업해야죠. 뭐 아니 형은 약간 뭐 이렇게 이런 게 없었지만 어쨌든 모드의 마이크 아니 모드의 마이크 아니라 아 제 경력을 말하라고요? 예 네, 형도 있잖아. 있기는. 저 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그 나오 그 뭐야 힙합 초대석에 나가게 된 아, 그런 네. 걸 좀 설명해 주시면 저는 뭐 다 그냥 걸쳐서 뭐 하다 보니까. 좋게 좋게 뭐 된 건데 뭐 제 페이보랑 만나서 뭐 작업하게 된 것도 제이 그린이랑 제이 형 옆에서 그냥 뭐 깔찍깔찍 되다가 이 형도 랩하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뭐 한 거고 뭐 모드의 마이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프리스타일을 되게 좋아해요 아하. 지금 이제 시즌 3까지 갔죠 모드의 그렇죠, 마이크가 그렇죠. 시즌 네. 1 당시에는 프리스타일만 무대에서 해도 괜찮은 시스템이었어요 그치. 그래서 올라가서 프리스타일을 하다 보니까 뭐 모르겠어요. 그닥 잘하진 않았는데 확실히 그 당시에도 말했지만 누구보다 재밌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봉현 형님도 좋게 들어줘서 힙합 초대석에 초대를 받아서 나가게 됐는데 듣지 마세요. 뭐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고 어쨌든 그래요. 저는 그냥 계속 재밌어서 계속 뭐 하고 있고 뭐 하다 보면 뭐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디로그도 있고 디로그 아 디로그 디로그 뭐 지금 ODD로서의 작업 뭐 디로그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 아마 이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지인들도 그렇고 저번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아실 텐데 디로그는 제 블로그인데 데빈스 블로그의 약자예요. D 블로그 D 로그 마치 그 사방의 적처럼 설명하는 어쨌든 디로그인데 원래 제목 인터뷰하는 데빈이었죠.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거는 좀 얘기할 게 있겠다. 인터뷰하는 데빈이 네. 여기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르고 친구들 뭐 듣는 분들 지인분들 다 모르고 모를 텐데 처음에는 그냥 래퍼를 인터뷰해야겠다고 시작한 게 또 아니었어요 그냥 인터뷰하는 데빈이라는 이름 지은 이유가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영감을 좀 받고 싶어서 그게 뭐 쌓아두면 뭔가 되지 않을까. 나한테도 네. 뭐가 되고. 어떤 그 계기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아니요, 계기는 있었죠. 계기는 이제 다른 블로그에서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아, 그런 걸 좀 보고 아 네. 이거 재밌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뭐가 영감을 많이 받았고 또 그리고 전 글 쓰는 것도 워낙 좋아해가지고 제가 막 힙합에 관련해서 글 쓰는 거 좋아하고 뭐 모든 그런 걸 좋아하는데 잘 쓰지 못해요. 근데 네. 인터뷰를 하는 거는 어차피 녹취를 하는 거니까 연습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 이게 뭐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실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그 처음 당시에는 없었죠. 그런 것도 네. 없이 그냥 했었는데 알다시피 힙덕후다 보니까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계속하다 보니까 그치. 래퍼들이었어요. 래퍼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걸 기대하고 오더라고요. 그치, 힙합을. 아. 네, 힙합. 힙합 팬들. 네, 힙합 아니 이걸 밝혀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힙합 팬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힙합. 에 대해서 뭔가 좀 더 해볼까? 그래서 이름을 디록으로 바꾸고 했는데 사실 리뷰도 써볼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인터뷰만 계속하고 있죠.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이번 주 중으로 공개될 건데 케이오님 그 네. 양화에 피처링한 케이오님 인터뷰했었고 신바저 아디 지난달에 했었고 그래서 예 인터뷰만 하고 있고 또 다른 활동은 이거 하고 있죠. 이것도 디록의 연장선에 있는 거죠, 사실은. 그쵸, 디로그, 그러니까 이거 듣는 분들 다 디로그 그 좋아요 누르신 분들일 수도 있고. 그렇죠. 디로그의 연장선으로 생각해서 시작한 거죠. 고품격 음악 방송을 만들어 보자. 사실 그런 하지만 그리고 저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팀이 있으니까 애랑 같이 음악에 대해서 평소에 얘기를 엄청 많이 하니까. 그치, 평소에 이런 네, 얘기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좋은 음악 추천도 해주고 그러면서 해보자. 그래서 한 건데 그렇습니다. 뭐. 그렇죠. 저는 제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하는 게 참 어색하네요. 전 진행자로서 역할만 하고 싶은데. 아, 예. 하지만 아, 괜찮습니다. 네, 각자 소개하는 거니까. 예. 그렇죠. 맞아.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형에 대해서. 예. 저 그냥 저는 얘네 조도 없고 저는 조순 있는 대리입니다. 나도 있는데. 저희도 따고 보면 있죠. 네. 어쨌든 아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건 12세인데. 뭐 어쨌든 지금 뭐 한 대략 30분 했죠. 네. OWD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투더 타입부터 시작을 했고 뭐 중간에 정진이 왔었다 얘기도 했었고 뭐 페이버가 어떻게 들어와서 그리고 네. 또 각자 ODD 이전에도 어떻게 작업을 했고 뭐 어떤 결과물을 냈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지났네요. 뭐 일부라고 생각한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2부에서는 좀 산으로 안 가게 주제를 하나 잡고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그 전에 뭐 우리가 저번에 녹음한 로고송이 있죠. 그거 네. 듣고 가겠습니다. J. Green Motherfucker. 리지아로 종이 우리 뮤직부터 라이프 진지하기보다 장난스런 타임 motherfucking right 시간 낭비 끝없는 게 드립싸움 돌직구의 향연 싹 다 트리아웃 No sweater are you fucking ready 다 여기로 와 Oh double D ready oh. 예 로고송 잘 들었습니다. 제이 그린 제이 그린 뭐 랩을 참 잘하죠. 아까 yes. 뭐 체스는 안 들어봤다고 하는데 꼭 들어보시길. 데빈 형 거는 좋았어요. 데빈 형 거는. 이건 꼭 이건 너 나오니까 들을 거지. 알겠죠. 지금은 녹음 방송이라 못 들었는데. 그래. 네. 그래 나중에 네. 꼭 들어봐. 예스. 네. 비트는 같아요? 아, 똑같은 거죠. 비트 똑같은. 끝에도 똑같아. O W D ready yo. 끝에도 ready. O 이런 게 하는 건 똑같고. 맞아. 뭐 아까 마지막에 1부 끝날 때쯤 얘기했듯이 뭐 2부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사실 하나의 주제는 아니고 산으로 안 가게 하려고 주제를 정하고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 주제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산을 등산을 갈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주제가 뭐냐 아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얘기했는데 한국 힙합 근간의 이슈 아까 말했듯이 예. 고품격 음악 방송을 지향하기 때문에 한국 힙합 야 뭐 근데 사실 고품격이 안 되죠. 품격이 워낙 없는 아이들이라 품격이 없어. 어쨌든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뭐 기억나는 이슈 뭐 있다면 저는 보면. 가장 손을 꼽은 건 더쿠아들리네. 더쿠아들리네. 네, 더쿠아요 앨범 나왔죠. 아, 더 What Life to Live. Yes. What Life to Live. 어떻게 들으셨어요? What Life to Live. 전 너무 좋게 들었어요. 진짜 The Real Me에서 이제 Sumi Friday에서 Ambition에서 더 확장이 점점 돼가지고 네. 이제 What Life to Live가 딱 나온 느낌. 완전. 네, 점점 경지에 점점 올라가고 있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쵸, 산이 아닌 경지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아닌가, 되게 그 어떤 되게 그리고 되게 좋았던 건 일단 비트가 되게 좋았는데. 그쵸. 비트가 그러니까 샘플이랑 원래 이제 트랩인가 뭐 앰비션에서도 그런 거 많이 보여줬지만 이번에 더 적극적으로 샘플과 트랩 이 사운드를 완전히 결합시켜가지고 진짜 약간 온고지신 느낌. 예스. 예스. 그 자기도 모르게 사자성을 내뱉어봤는데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그냥... 모르는 단어를 쓰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무튼 덕화 늘리네. 네, 좋았어요. 덕화 잠시 왔다 갔습니다. 덕화 좋았어요 어쨌든. 뭐 비트 메이커 프로듀서들 다양한 프로듀서에 참여했잖아요. 그쵸? 제이콘도 참여하고. 네. 맞아. 아 제이콘이 맞아요. 진짜 최고더라고요. 필박도 참여하고. 어, 제이콘 비트가. 왜 웃죠? 비트랑은 근데 진짜 그 리드머에도 아예 대놓고 리드머가 유일하게 정말 덕화의 그 앨범에 혹평을 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 과연 누가 있잖아요. 비트락. 네. 비트락의 그 진짜 하락세를 볼 수 있는 좋은 비트였다. 엄청 좋진 않았어요 그 비트. 근데 많이 좋지. 별로였죠. 별로였지. 솔직히 좋진 않았어요. 엄청 지저분했어요. 비트락 프로듀서인 페이보의 소견은 어땠나요? 일단 저는 당연히 다른 곡 비트는 진짜 다 좋았고 저도 과연 누가 그 얘기를 해보자면은 피스트루멘털 앨범 있잖아요. 비트락의 피스트루멘털 2. 피스트루멘털 2 앨범 또 엄청나게 혹평을 받았잖아요. 그치, 그쵸. 솔직히 저도 딱 그 왜냐면 저는 피스트루멘털 1 앨범 너무 좋아해서 이제 기대를 하고 약간 들은 케이스인데 그때도 막 피트락이 왜 이런 샘플 찹을 하지? 약간 이해가 안 될 정도. 그리고 또 어떤 사운드 정리도 완전 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었고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그래서 콰이엇 이제 앨범에 피트락이 참여를 했다고 해서 살짝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앨범에서 이제 피스트루멘털 2에서 혹평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 곡 줄 때 약간 어떨까 했는데 약간 그 걱정이 맞았던 것 역시나, 같아요. 역시나 좀 확실히 예전만큼의 어떤 그 왜냐하면 거의 레전더리잖아요. 레전더리인데 조금 사람들을 그러니까 팬들을 약간 실망시킬 수 있는 비트를 낼 수 있나 조금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 그 아깝죠. 그게 약간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 그러니까 뮤지션이랑 외국 그 레전드 뮤지션이랑 하는 경우 많잖아요. 예. 다디오 예. 프리모도 있었고 예. 도끼랑 머스타도 있었고 예. 근데 다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과연 누가 좀 상징성이 있는 게 원래 덕화씨 피트랄 거의 빠돌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어떤 그 콜라보보다 되게 의미가 있었고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덕화씨. 그렇죠. 이뤄냈다 이런 느낌. 멋있습니다. 그 덕화엣의 오랜 팬이죠. 옆에 나와있는 체스는 사실 예전에 진짜로 완전 덕화엣 덕후였죠. 카피캣이었죠. 어쨌든 그렇죠. 어떻게 들었어요? 저 좋게 들었죠. 아 그렇죠. 1번 트랙부터 비트가 박살나더라고요. 아 그렇죠. 멜리 1번 트랙이 좋으니까 앨범을 자꾸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덕화엣 확실히 아는 것 같아요. 인트로가 네. 진짜 중요하다는 거 확실히 1번이 아는 것 같아요. 1번이 진짜 중요한 거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에서 일단 박살내고 막 뭐 제일 좋게 들은 트랙이 있으면 있다면 제일 좋게 들은 거야? 딱 하나 꼽기 힘든 것 같아요. 그치. 어. 네. 근데 아까 이게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마이 라이프 같은 턴업 완정되고 진짜 신나고 혼자 춤출 정도로 막 그렇게 신난 느낌이고 마리루 마리도 있잖아. 마리루 마리도 마리도 좋고 그것도 완전 느낌 있고 그치. 피해를 다 완전 그치. 네. 근데 제가 전체가 많이 좋았던 것 같아 진짜. 계속 들 자주 듣고 있는데 들을 때마다 좋게 들리는 곡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 애넥도트도 그렇고 명반들이 다 그런 거 같아. 명반들이 다 그런 거 같아. 뭐 위드모에서 2.5점을 받긴 했는데 그건 참 아 근데 뭐 평론가의 평점이 뭐 좋은 앨범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니까. 그치. 평론가도 한 사람일 뿐인데 에. 근데 저는 약간 리드모의 그 혹평이 좀 반가웠던 게 에. 요즘에는 정말 좋은 평밖에 없던 거 같아요. 뭔가 약간 힙합베리에도 평이 물론 좋은 것만 뽑긴 하지만 혹평이 본 적이 없어요. 그쵸. 오랜만에 되게 혹평을 봐서 아 뭔가 그래도 기준이란 게 생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글쎄요. 저는 기준이 생기는 거 그건 모르겠는데 그 혹평이란 거에 동의하는 거는 뭐 항상 앨범이 좋다는 것만 말을 하는 그치. 게 평론가의 일은 아닌데 맞아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피츠버그나 뭐 롤링스톤즈 이런 데가 다 색깔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피츠버그인가 네. 거기는 좀 되게 실험적인 음악을 되게 좀 좋아하고 맞아요. 뭐 롤링스톤즈 뭐 되게 레전드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위드머만의 기준이 생겨 있다는 게 보였다 이런 얘기. 그렇죠. 네. 말 잘하시는데 역시 데빈 디록 머더퍼커 역시 바로 앞에서 디록 머더퍼커 디록을 욕해. 한국 힙합도 욕하고 디록의 엄마를 욕하고 어? 어쨌든 이슈메이커 제이그린이었고 저는 이제 덕화엣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최근에 덕화엣이 이제 인터뷰를 했잖아요. 예, 인터뷰 예. 힙합 플레이어에서 했는데 제이통이 얼마 전에 덕화엣 디스를 했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덕화여씨 인터뷰에서 했고 그 이후에 또 제이통도 엊그젠가 어젠가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이통의 그 덕화여 뿐만 아니라 도쿄 디스죠. 일리네오 디스에 대해서. 그 덕화여 본인 같은 경우는 뭐 우린 욕을 먹는 시기다. 시기가 질투를 받을 시기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고 제이통도 뭐 여러 가지 자기만의 변을 얘기했는데 뭐 전체적인 걸 어떻게 생각하시나? 제가 볼 때는 그 인터뷰 나온 대로 솔직히 어떤 플레이어로서 그 게임 안에서 보면 좀 졸렬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빈지노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 그러니까 빈지노는 되게 감사하면서 도끼랑 덕화에서 까는 게 되게 좀 졸렬했는데 이거를 그냥 게임 말고 그냥 그런 힙합 이런 거 말고 사람으로서 보면은 그냥 제이통이라는 사람이 정말 특이하고 너무 확고한 캐릭터 같아서 그건 되게 재밌고 좋았어요. 저는 재밌었어요. 그냥 아 저 사람은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페이보는 페이버 어떻게 생각했어? 아, 얘기를 할까요? 뭐,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네. 좀 사실 뭐 제가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네. 뭐 페이보와 제이통의 예전에 서로 아는 사이였는데 약간 악감정이 남아 있는 상태.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네, 네. 뭐 악감정까지는 아니고 악감정 아니고 몇 년 전 일이니까 어, 사실 한 되게 오래 전이죠 사실. 네. 이제는 뭐 서로 아마 봐도 얼굴도 봐도 소... 얼굴 모를 걸요. 네, 네. 길거리에서 마주 쳐도 모를 네. 거예요. 어쨌든 송승우 어송송 누구지? 그렇지. 아 본명 얘기하시는 거 아직. 아 죄송합니다. 컷하지 않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냥 느낀 거는 그냥 솔직히 약간 저 제이그린이랑 비슷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게임 안에서 게임 안에서는 플레이어들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룰이란 것도 나름대로 있고 이게 웹 게임이 진짜 게임이라고 치면은 룰도 있고 약간 서로가 이게 주고받는. 그런 약간 재미 같은 게 있는데 저는 살짝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꼬로마다의 어원처럼 약간 좀 살짝 진짜 꼬로마 약간 이상한 느낌 아, 이상한 제, 느낌 제이통이 꼬로마다 그런가요? 아~ 그럼 제이그린과 제이통은 둘 다 꼬로마니까 제이그린 같네요. 제이그린도 싫다. 네, 뭐 그렇다고 정리를 해도 페이보 머더퍼커. 네, 그렇죠. 서로 디스하네. 아주 좋은 네. 어쨌든 그런데 아, 이제 사람은 아, 아, 방금 제이그린이 꼬로만 제이그린이 편 만들려고 정치 제 옆구리를 쓰다듬는 거예요. 네. 정치 편 만들려고 소름 돋아. 네. 한국 힙합 인맥 힙합을 형성하려고 인맥 힙합 인맥 힙합 욕하지 않았어요 방금. 인맥 힙합의 손길 야 지금 안 할게. 안 해. 이걸 안 하지 마요. 왜 이거 왜 만져. 왜 이런 왜 이런 냐 졸려 그린 들어가서 못했다. 저도 이제 아까 얘기 정리하면은 그냥 제이통 그냥 그 사람으로서 그냥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 챙기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뭐 화야 혹은 이제 도끼를 디스하는 것과 또 이제 민지노를 감싸는 것에 약간 좀 그러니까 자기 사람 챙긴다고 하죠. 소위 그치. 말해서 그냥 그런 그 사람의 그냥 그게 보여서 그냥 그렇구나 싶었어요. 저는. 저는 제 질문이 지금 얘기를 들으면 제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방금에 대한 얘기 같은 경우 인터뷰를 보고 예. 그런 걸 얘기한 건데 처음에 디스 나왔을 때는 어땠나요? 처음에 이제 아. 같이 얘기 디스가 나왔을 때 독화여 일리네어의 독화여과 도끼뿐만 아니라 예. 산이 버벌진트 디스를 했었잖아요. 그 곡을 들었을 때는 어땠는지 제이구인? 저는 일단 그 일리네어랑 그 브랜뉴는 굳이 제이톤까지 안 해도 많이 까고 있잖아요. 많이 네. 까고 있고 그러면서 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듣고 느꼈던 점은 랩은 그렇게 기억에 남지 않는데 하나 멋있던 게 덕화여 도끼를 딱 집어서 얘기했잖아요. 버벌진트 산이 버벌진트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는데 그게 근데 멋있었던 것 같아요. 멋있었다. 그냥 어쨌든 진짜 뭐 안 볼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거 하나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곡이나 굳이 막 그 내용 같은 것만 되게 좀 진부한 것도 많이 있었고 왜냐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마 게시판에서 약간 긁어본 그렇죠. 느낌 또 그냥 그 가사로 옮긴 느낌이고 근데 아무튼 뭐 그거 이렇게 하는 그 깡은 높게 평가합니다. 뭐지 나 일리네어 내가 평가하고 있어 독화여 일리네어 깡은 높게 평가합니다. 아 독화여 씨 방금 깡은 높게 평가한다고 채슨 들어봤어요 그 노래? 네 들어봤어요. 어땠어요? 계량한복 이제 계량한복 들어봤을 때 계량한복 맞아요. 저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했구나. 별로 막 그렇게 뭐 별 생각 없었다. 오 막 예 진짜 랩도 뭐 그냥 그렇게 이렇게 했구나. 오랜만에 냈는데 이런 거 냈네 그냥 이 정도. 디스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아 근데 나는 사실 제이통에서 제일 기대하는 게 랩인데 랩이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아 랩이? 아. 그래서 그냥 그걸 다 떠나서. 랩이 만약 개간 지났으면 어우 씨 막 이랬을 텐데 아니, 음악은 별로였어. 음악이 그냥 그랬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의견인 게 계란 한복 전에 먹었다 나왔었잖아요. 맞아 많이 갈이었죠 갈. 갈도 아 갈이지 갈. 가를 갈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되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반가웠고 이번 인터뷰를 봤을 때도 비슷했어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공감되는 게 많은데 사실 맞아요. 다른 얘기는 공감되는 게 별로 없어요. 되게 힙합이 정의, 저항, 마초 뭐 이런 건 맞아. 공감이 되지 않는데 사실 이제 거의 마지막 인터뷰 마지막 부분에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건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을 때문에 더 기대를 품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일리네어 디스는 그다지 그냥 나에게는 공감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디스도 그냥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냥 디스 곡으로 내잖아요. 랩이 그냥 멋있으면은 어떻게든 더 좋게 포장이 되는 거고 정당한 룰에 따라서 막 가사를 뱉는다고 해도 그 가사나 랩이 구리면은 그냥 최악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이제 그 개량한 목 곡이 약간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왜냐면 저 이제 1집 감정은 개입 안 됐나요? 네, 아니요. 감정 싹 빼고 1집에서 소 커넥션을 디스했잖아요. 아, 똥. 네, 똥. 아,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랩이 되게 아, 좋았죠. 엄청 잘했죠. 네. 엄청 잘했고 되게 좋아서 신선했죠. 이제 그 디스 곡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또 이거는 감정 아닙니다. 네, 어쨌든 그 저는 땅을 떠나서 이제 힙합 팬의 입장에서는 좀 그 랩이 좀 아쉽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똥에서는 되게 쫄깃한 맛이 있었어요. 네. 쫄깃한 맛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박자를 그냥 랩을 너무 미루기만 하는 이런 느낌. 꼭꼭 씹기만 하는 느낌. 이 밀당이 없던 토크가 들리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건 아니다. 그런 아니다. 그런 류의 박자를 막 연구하는 것 같은데. 맞아. 완성된진 않은 것 같은 아. 그런 쪽 막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아직. 그래도 나는 제이통 랩 아직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맞아요. 저도. 저도. 아 근데 이번 앨범 제대로 들어보신 분 있어요? 아니요 없죠. 사실 없어요. 앨범에 대해서 그래서 네.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이 없죠. 너무 비싸더라고요. 아 근데 나는 그게 또 좋은 처라고요. 근데는 그게 네, 맞아. 나는 아 그렇죠. 그 인터뷰 봤어요? 네 하나의 움직임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리스펙. 셀프 리스펙을 이제 음악가들이 그런 게 없다는 말은 약간 아, 공감이 되긴 했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뭐 제이 그린도 그렇고 아제 저 지금 디스하신 건가요? 페이버도 그렇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솔직히 그런 게 뭔가 자기 음악이 자기 음악 열심히 만든 거니까 사람들이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해 줄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데 아, 굽신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들어달라고 네. 뭐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그 만드는 창작자와 판매자의 입장 사이에서 왔다 갔다 네. 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나 그런 게 비싸지만 멋있었어요. 근데 살 생각은 안 드는. 예. 네. 사실 근데 살 생각 안 드는 가장 큰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그 별로 공감이 안 돼요 가사. 그죠. 그 나는 마음을 안 움직이는 거예요. 네. 사실 공감을 다 떠나서 해서 이번 앨범에 랩을 한 게 거의 없어요. 아. 어. 그 공개한 뭐 공개 여러 곡 했어요. 엄청 다 따지면 일곱 곡 했을 거예요. 근데 네 곡이 비트였고 세 곡이 랩을 한 거였는데 그 세 곡이 유일한 그 랩트랙. 앨범의 랩 트랙이라고. 그래서 사실 제이통한테 랩을 기대하는데 그런 게 좀 없었던 것 같은. 비트는 누구 거죠? 비트는 딴 사람 찍어준. 그러니까 나 그게 좀 의아했어. 자기가 찍은 것도 아니고 딴 사람이 찍었는데 그럴 수 있지 근데. 앨범 자체로 봐서 자기 작품이다 이렇게 그치? 한 거죠. 그것도 자기 뭐 영상. 계속 자기가 프로듀서니까. 네, 총괄 프로듀서니까. 총괄이니까. 자기 그러니까 비트를 찍는 비트메이커 아니라. 근데 아무튼 제이통 같은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예, 그건 제가 동의해요. 일리네어 같은 사람도 있고 제이통 같은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는 네, 맞아요. 생태계에는. 네. 사실 뭔가 제이통 얘기를 하면 되게 많은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네, 많이 얘기했지. 근데 남은 건 페이보의 감정밖에 없네. 어, 씨. 끝. 그쵸. 몇 년 전이라고 했죠? 어쨌든. 날짜까지 알고 있다. 날짜, 시간까지. 그, 아, 뭐, 자세한 내용은 뭐 말하지 않고요. 예스. 또 무슨 이슈가 있었죠? 최근에 저는 그 이제 디스 얘기를 해서 또 생각났는데, 네. 지난달 초에 테이크원이 이제 키스에프에 대한 언급을 아, 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멋있었어요. 오우. 멋있었어요? 이건 생각이 좀 갈릴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막 멋있진 않았어요. 저는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까보니까 멋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좀 잘 기억이 안 나. 너무 좀 낡은 이슈인가? 그러니까 근데? 아니야. 약간... 근데 해볼 만 아직도 회자될 만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컴백곰 사태. 그렇죠? 컴백곰 사태. 그러니까 이게 그 정리하면 그거죠. 키스에프가 이제 그 외국 인터뷰에 가가지고 인터뷰했는데 한국 랩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코리안 랩 이썩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테이크원이 그 서태지와이들 컴백홈 비트를 가지고 거기다 그렇죠. 이제 디스를 했는데 근데 저는 맨 처음에는 그게 되게 좀 할 말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할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키스에프의 상황을 좀 헤아려 보면은 그 한국 랩을 한국을 뭐 비하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맞아, 정말 오히려. 랩프로서의 자신감을 그냥 드러낸 것 같았어요. 그냥 뭐 스윙스가 한국 맨날 랩퍼, 스웩이죠. 그러니까 스웩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있고 뭐가 있냐면은 또 그 맨 보면은 자기네 팀이 우리가 짱이다라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거라서 뭐 그래 그 경솔했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한국 힙합을 전체를 깎아 내렸다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그치, 것 같아요. 그 스윙스가 얘기했던 뭐 네. 한국 힙합 래퍼 뭐 90% 다 죽었으면 네. 좋겠다 이런 얘기가 따라도 다른 것 같아요. 그치 블랙넛은 100% 다 꺼지라 하잖아요. 맞아. 그치 뭐지 그런 그러니까, 거 맞아. 같은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영어를 잘 못했잖아요 사실. 크리스 상황 헤아려 보면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이제 말을 좀 격하게 썩 막 이런 말까지 맞아. 하면서. 그러면은 예 페이버는 어땠어요? 저는 그 뒤로도 막 많은 곡이 나오고 막 그쵸. 사람들 그러니까 오웬 나오고 신바자마자 나오고 인터넷이 거의 아수라장이 될 에이. 정도였잖아요. 제2의 컨트롤 사태가 대란이 될 뻔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저는 그 테이크원 랩을 약간 전 또 되게 좋게 들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은 그거를 통해서 이야기들을 막 만들어낸 댓글들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조금 별로였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가지고 갑자기 하이라이트 전체가 막 졸렬 알토 이런 말 졸렬 알토 말인데 랩 게임의 약간 플레이어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 목소리 내고 막 이런 거는 그냥 뭐 플레이어스 그러다 한데 어쨌든 그게 나중에 아까 데빈 형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체 문맥들이 더 많이 풀렸잖아요. 이제 공개가 되고 이전에 공개가 됐었죠. 네,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영어 원문도 공개되고 이런 게 맞았는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계속 약간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뭐 그 힙합 팬들의 그 현상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다 그런 얘기인가요? 완전 이 사람들이 구리게 행동했다 이런 건 아닌데 조금 더 많이 알아보고 조금 더 얘기를 했었으면 좋았을 거를 너무 약간 한 사람을 거의 죽어라 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들이 그냥 조금 슬펐던 것 같아요. 그냥 저 입장으로 개 입장. 아 약간 그러니까 단지 이런 힙합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뭐 알려진 개인에 대한 마녀사냥 같이 그런 것처럼 된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군요. 팔로알토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막 졸렬알토니 뭐니 아 맞아 그런 게 있었죠. 그건 조금 약간 그 저는 뭐 팬이고 대중이고 떠나서 그건 그 개인으로서 약간 치산지라고 생각해요. 아 예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체스는 멋있었다고 했는데 네. 어땠나요? 왜 어떤 그냥 그 비트 선택도 센스 있게 잘한 거 같고 네, 내용도 좋았고 네 테이크원만의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태권도 좀 디스를 좋아하는 것 같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잘하죠. 그런 거에 대해 생각하고 자기 딱 생각이 딱 박혀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테이크원이 지금까지 이제 또 컨트롤러도 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약간 부정으로만 의한 영감이 다 부정에서 온 것 같은? 누굴 보고 막 이렇게 자기 혼자 이렇게 얘기를 푸는 것보다 어떤 거 보고 어떤 거 구리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테이크원 본인의 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견해 부정적이다 사람이 그치 그렇다는 거예요. 와우 제스가 테이크원 제스가 방금 말했는데 테이크원 사랑합니다. 오오오 네. 한국 힙합 다 디스해도 테이크원 사랑하네요. 녹색 인형 아니 녹색 인형 아니 테이크원 좋아. 테이크원은 그래? 아니 그러니까 잘하고 근데 그냥 팬으로서 좀 아쉬운 거죠. 이제 좀 녹색 이념이 궁금할 뿐이지 이제 어떻게 나올지. 그쵸. 사실 녹색 이념 엄청 기대하고 있잖아요. 진짜 다들 거의 네. 고아드급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여태 보여준 거는 뭔가 믹스. 누구를 디스하고 불평불만 그런, 이런 그 그런 거였으니까. 믹스테이프 한 장이랑. 네. 근데 그래. 키스테이프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네. 이해 그러니까 걔는 진짜 블랙넛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는 들어가고 싶은 크루가 없었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 네, 코리아 다 뭐 구리다 이러면서. 네, 근데 걔네 우리 크루만 네. 그랬다 말하면서. 네. 근데 그 말도 이해가 가고 자기 진짜 자기 생각이니까. 그거에 대해 뭐 테이크원은 붕괴한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키스에프를 좋아해서. 근데 그다음 또 낸 거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키스에프를 좋아해가지고 그 당시에 테이크원에게 그다지 막 공감을 못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힙합 팬들, 힙합 커뮤니티 게시자들, 글 쓰는 사람들, 인스타에서 글 쓰는 사람들 말고 그 이후에 나왔던 다른 래퍼들 뭐 신바나 ONM 좋았어요. 제가 인터뷰한 신바랑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좋았고 근데 다른 몇몇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테이크원도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지 전 궁금했던 게 테이크원 이제 한국 힙합이라는 거에 대한 화두를 던졌잖아요. 그쵸. 근데 컨트롤처럼 돼버렸잖아. 맞아요. 네, 맞아요. 쓸데없이 막 그러니까 서로 막 누군 넌 잘못했어. 제이켄이 나왔죠. 제이켄이 나오고 제이켄 나오고 또 예전에 쇼미더 많이 나왔던 조우진도 나오고. 맞아. 조우진이 ONDC였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아니라 한국 힙합이라는 거에 대한 화두는 한국 힙합이었으니까 좀 더 한국 힙합에 대한 고민. 아니 그니까 컨트롤도 사실 그랬잖아요. 컨트롤도 스윙스가 이 약간 레이즈버 이렇게 올리자 했는데 갑자기 근데 약간 어글리도 갑자기 갑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막 들고 나오면서 형이 이랬고 저랬고 이런 얘기를. 근데 스윙스는 솔직히 처음에 나왔던 그 컨트롤을 미국에서 하고 그렇죠. 나왔던 거 자체는 그렇게 막 주제 의식이 자기는 본인이 있었는데 그거 자체에서 그렇게 막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 캔드릭처럼. 아, 그렇지, 그렇지. 약간 오마주 느낌으로 그냥. 근데 테이크원 같은 거는 뭐냐 키스F를 겨냥하긴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딱 확실한 게 있었는데 완전 그냥 완전 어긋나 진짜. 그래서 뭐 흐지부지 됐죠. 저는 솔직히 그 다음에 나온 곡들은 다 별로였어요. 아 그래요? 저도요. 뭐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오웬 그분은 랩은 되게 잘하는데 그 곡은 솔직히 어떤 얘기를 한지 좀 감이 안 잡히는 느낌 많이 있었고 그런 의견들 많았죠. 그래요. 디스가 가장 큰 이슈죠. 뭐 한국 힙합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멀리서 보면 싸움 불구경이 재밌잖아요. 아 그래서 그래서 언프리티 랩스타에서 맨날 싸움 시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 그건 저한테 좀 별로예요. 예. 그렇지. 사실 뭐 디스 그런 거에 대한 말이 되게 많은데 디스 힙합의 한 요소도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 얘기가 길어질 것 같고. 근데 언프리티 랩스타는 제가 느끼기에는 디스가 한 요소라는 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그냥 디스만 보여주고 싶은 힙합이 디스다라는 것처럼 그게, 그런 그러니까 느낌. 디스가 힙합의 부분일 수 있는데 힙합 하면 디스 막 여요 막 디스랩 해봐 이런 거 사람들이 인식이 그렇게 되니까 약간 쇼미더머니 때부터 이어진 흐름이어서. 근데 또 그건 언프리티 랩스타는 제가 케원님 인터뷰에도 쓸 내용이지만은 디스랑 합쳐져가지고 이제 여자에 대한 선입견을 계속 재산사하는 거야. 그치. 질투하고 싸우고 그거랑 디스랑 합쳐가지고 그걸 그래도 되게 그냥 언프리티랩스는 별론 것 같아요. 여자들의 싸우는 여자들 뭐 도전 슈퍼스타 이런 것처럼 거기에 대한 선입견 완전 빡. 그냥 언프리티랩스는 좀 없어져야 될 거야. 이건 디스입니다. 빨리 빨리 빨리 없어지세요. 엠넷 싫어하세요? 엠넷이요? 엠넷 사랑합니다. 노래 뭘로 들으세요? 엠넷이요? 쇼미더머니 잘 챙겨보고 있고요. CJ의 노예 데뷔. 저 CGV만 가고요. 계절밥상 이런. 아 맞아. 이거 너무 래퍼로서 이런 거 하면 안 돼. 한식 레스토랑에서 아직 워크하고 포장 최대한 하네 지금. 워크하고 있는데. 계절밥상 불판에서 일하고 있잖아. 게린 뭐냐고요? 자를 거지. 아니 안 잘라 이거. 아이 해 맘대로 해. 나 계절밥상에서 일하는데 뭐 알바인데 뭐. 영등포에 가시면 제가 물레 와. 우리 CJ 그물 안에 진짜 있네요. 아. CJ 얘기하니까 그 이슈가 있네요. 하이라이트가 이번에 CJ가 하이라이트 인수했잖아요. 맞네. 아,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맨 처음에는 좀 우려가 됐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음악이 바뀌지 않을까 맨 처음에 그런 단순한 고민하다가 뭐 우리 다 봤겠지만 힙합 플레이어에 뭐 누가 글 올린 건데 인터뷰 사실 이제 인터뷰 글 CGV에서 독립영화를 이미 그걸 하고 있잖아요. 무비 골라주라 해가지고 그것처럼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한 거는 그 음악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음악이 변화가 안 변화하고가 아니라 이제 무조건 음악을 하려면 CJ랑 손을 잡아야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지적을 했는데 그게 딱 통찰력이 진짜 있었던 그 지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독점력. 그러니까 항상 뭐 이런 얘기들 막 여러 가지 하는데 전 더 이상 뭐 인디 영화 음악 아니면은 뭐 어떤 되게 그러니까 주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막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요소도 이게 저는 약간 무서운 것 같아요. 그 대기업의 약간 자본으로 약간 이렇게 끌어들인다는 게 결국엔 그 사람들이 아까 얘기 제이 그린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취사병 취사병 두 분 저 취사병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큰 어떤 CJ라는 자본이 인디적인 어떤 것들을 내가 원하는 내 입맛에 말라 이제 따라서 약간 고를 수 있는 권리를 이제 그 회사한테 주는 거니까 확실히 그게 저는 무서워요. 진짜 무서운 거야. 뭘 앞으로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렇지 앞으로 나와봐야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뭐 이런 너무 거창한 고민 말고 다 떠나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그쵸. 팔로알토 얘기 뭐 들어보면 뭐 데프잼 원래 하이라이트가 데프잼처럼 커지길 바랬다 이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판도 커졌으니 좋은 음악 해서 좋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하이라이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 훌륭한 뮤지션들이니까. 그러니까 아, 진짜. 네. 팔로알토도 그렇고 팔로알토 오랜 팬이고 저 같은 경우 어쩌면 진짜 만약 그 우려와 다르게 좀 잘 되면은 진짜 네. 그 그날이 오면처럼 잇지마가 네. 멜론 1위가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엠넷이겠죠 CJ니까 아 맞아 우리 CJ 누구지 엠넷 맞아 하이라이트 잘 돼서 뭔가 저는 그게 솔직히 큰 기대는 없는데 하이라이트가 역으로 CJ한테 많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쇼미더머니의 아, 프로그램 있을까? 쇼미더머니란 프로그램의 포맷이 바뀐다든가 사실 힙합 프로그램이 있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쇼미더머니 자체는 되게 문제가 많은 방송이잖아요. 예능 같. 예 예능도 네. 그렇고 사실 쇼미더머니 제일 별로인 거는 처음에 하는 거 그 줄 서서. 아 이제. 저는 그냥 쇼미더머니란 이름 자체가 싫어요. 아 뭐 그렇죠. 왜냐하면 무슨 힙합이 아직까지도 그냥 무슨 돈 뭔가 그러니까 정말 힙합을 1차원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생각인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인터뷰 덕화연 인터뷰였나 거기서 봤던 것 같은데 이름도 바꿨으면 좋겠다. 아 예 맞아 그 얘기를 했다고. 아 맞아 이번 인터뷰 때 올라와서 이번 인터뷰에서 맞아요 그런 문제. 좀 더 저는 그쪽에서 방송을 하는 건 좋은데 좀 더 문화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맞아. 예 네, 맞아. 삶의 양식이고 약간 문화적으로.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안 보긴 그죠, 하겠지.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뭐 정말 정말 진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좀 웃긴 얘기가 우리 체스랑 저는 그 시스템에 속해 봤잖아요. 아 그렇죠. 아 뭔 시스템? 쇼미더머니 나갔었잖아. 아 나가봤죠. 그러니까 줄 서보고 네. 저는 진짜 심지어 그때 뭐야 몇 시간 기다려 8시간 9시간 밖에서 네. 추위 덜덜 떨면서 탭들어 같이 그게 나가봤었죠. 네 마디하고 떨어지죠. 네 마디하고 박지만 네. 앞에서 그리고 네. 맞아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뭘 했어요? 그만하래요? 어? 제이팍 왔는데요? 뭐지?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뭐지? 뭔 소리야? 제이팍 한번 해봐. 쟤 뭐야? 제이팍이 뭐라 그랬는지 한번 말해봐. 아니 막 되게 그때 제이팍도 불쌍했던 게 엄청 피곤할 거 아니야. 사람이 막 다 진짜 피곤하던 왜냐면 그 철야로 있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힘들죠. 그 사람 아예 말을 못할 것 같았어. 근데 내가 그냥 내 마디하고 그냥 제가 막 급하니까 아 저 한 번 다시 한다고 그러니까 말릴 새도 없이 그냥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고 막 악수하고 그랬지. 깝쳤네요. 깝쳤죠. 그 사람 맞지 뭐. 근데 쇼미더머니가 모든 인생의 척도 래퍼 인생의 척도가 아니에요. 약간 그렇지. 좀 그게 아까 막 그 할라 얘기하면서도 아까 얘기했던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제일 큰 프로그램이잖아요. 우리나라 힙합 프로그램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 주변에 이제 주변 친구들 보면 힙합 좋아하는 애도 있고 아닌 애도 있는데 어? 얘는 쇼미더머니 나가네. 그것도 뭐 우리가 좋아하는 또 다른 래퍼들 있잖아요. 근데 쇼미더머니 안 나갔으면 뭐 쇼미더머니 안 나갔고 유명하지 않네. 쇼미더머니 떨어진 애잖아. 비타입 막 비타입 뭐 여태까지 싸운 게 얼마나 많지. 너무 그렇게 재단되는 게 조금 저는 약간 싫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요새는 랩 좋아한다 그러면은 인사가 그거예요. 쇼미더머니 안 나가? 아 맞아 그런 얘기 하지. 아 그리고 나도 그런다. 그러니까 저는 래퍼고 사실 막 완전 이제 랩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힙합 음악을 많이 만드니까 그리고 뭐 친구들이 아 너 그러면 내년에는 쇼미더머니 나가는 거야? 맨날 이거 인사처럼 해요. 와 그렇죠. 진짜 이상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이제 랩을 좋아하고 그 곡도 있고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그러면은 쇼미더머니 안 나가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사실 그 질문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쇼미더머니 때문에 힙합이 대중화됐다고 하는데 저는 대중화가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랩을 침이라는 것 자체가 안 받아들여져. 아... 그러니까 기타 치는 건 침이고 아 예리하네. 그런 게 그러니까 대중화가 안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뭐가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맞네요. 아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뭐 이게 슈퍼스타 K처럼 슈퍼스타 K 뭐 노래하는 사람들인데 슈퍼스타 K가 완전 하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가 메이저로 나갈 수 있는 정해진 길이 아니잖아. 근데 지금 쇼미더머니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쇼미더머니로 해야 맞아. 이제 아래에서 위로 뜰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그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는 게 지금 거의 문화를 흔들고 있는 거 자체가. 그쵸. 슈퍼스타 K는 오히려 슈퍼스타 K에서 1, 2등을 해도 한참 걸려야 이제 그치. 공중파에 나오고 그런. 근데 지금 막 쇼미더머니는 진짜 완전 그 주어지는 그게 엄청 크니까 그리고 이 문화를 완전 흔들고 있으니까 막 이런 말들 막 평론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괜히 다가는 거예요. 쇼미더머니는 이미 한국 힙합보다 훨씬 크다고. 그렇죠. 그런 그 얘기를 말... 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그 저는 그게 맞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도 네.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막 수긍하고 싶지는 않는 않죠. 왜냐면 네. 쇼미더머니 안 나오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그 친구들한테 야 니네 쇼미더머니 안 나갔어 이게 막 근데 안타깝지만 사실이라고 생각은 하긴 해요. 네, 어쨌든 뭐 쇼미더머니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또 이슈 하나 얘기하자면은 나는 되게 아쉬운 게 어제 그 김현지라고 아시죠? 아, 그 자살을 하셨잖아요. 네. 그 이거 힙합 외부 얘기인데 그분 노래 들어봤어요? 슈퍼스타 K 나오셨죠. 네. 그때 들어봤어요. 저 포코 나왔을 때. 저도 포코 나왔을 때. 전 두 번 다. 되게 그 예전에 첫 번째 앨범이 선우정아 프로듀싱 아래에서 만들어진 앨범이었는데. 아 진짜? 네. 되게 좋았어요. 그것도 사실 저는 그 다른 힙합 외에 다른 흑인 음악에 대해 잘 모르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한 장르 자체도 이제 흑인 음악 쪽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봉현 형님이 그걸 추천사를 쓰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돌아가셨는지는 사회에 나와봐야겠지만 그 음악 때문이었을까요? 돌아가신 게? 뭐 이거는 좀 나와봐야 지나봐야 알겠지만 뭐 침울해졌네요. 네. 괜히 이슈를 꺼냈나? 아무튼 모두 힘냅시다. 네, 음악 표합니다. 열심히 애도를 표하고 되게 한국에서 음악하기가 힘들죠. 너무 그 옛날에 그 드라마 작가인가 뭐 28만원 해가지고 그 뭔지 아시죠? 네. 옛날에 네. 그거랑 그러니까 약간 예체능이 다 힘든데 특히 음악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인디 가수 중에 달빛요정 역전 말로문이라고 그분 음악을 되게 좋아했고 했는데 그분 완전 원맨밴드고 되게 실력도 있으신 분인데 그분 아마 암투병인가 그걸로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그것 또 막 여러 가지 섞여 있을 거예요. 생활고 때문에 생활고 때문에 치료도 못 받고 치료 못 받고 근데 그런 거가 이제 다른 장르뿐만 아니라 이 음악 하는 거 자체가 너무 열악하는 것 같아요. 그 달빛 요정 역전 말로는 그분 노래 가사도 맨날 기타를 뭐 팔았고 맞아 막 그래서 나는 지금 그것도 아예 그 노래도 있잖아요. 입금해라 이런 지금 입금해라 그리고 또 그런 노래도 있어요. 그분 노래 중에 도토리란 노래가 있거든요. 도토리 이게 그 우리 없어진 그 사월드 네, 그쪽 행사를 뛰었는데 저번에 얘기 했었죠. 행사를 뛰었는데 그거를 도토리를 준 거야. 진짜. 페이를 자 근데 이게 진짜 근데 도토리 있을 듯이나 얘기지만은 요즘도 그럴걸? 요즘도 예전에 그 저는 이제 인터뷰를 하러 다녔잖아요. 네. 쉽지 않았지만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페이를 못 받은 사례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니 뭐 옛날에 최근에 또 VMC에서 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 디플로우가 이제 넉살이 이제 했는데 2만 원 받았나? 공연을? 그거 네, 그래서 그거였죠. 사실 패기민 쇼였죠. 맞아. 사실 저도 그 얘기를 다른 그 인터뷰 한 사람 중에 한 명한테 들었는데 네. 존중이 없네요. 예술가들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아니, 근데 것 같아요. 특히 더 싫은 거는 이런 거를 하면서 그 사람들 뭐라고 하면 아직 이게 커가고 있는 바닥이고 이러니까 뭐 약간 좀 페이 좀 적게 줄 테니 양해해 달라 이런 수사를 펼치는 게 너무 싫은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근데 이런 와중에 우리가 굽슬린다는 게 아니라 제이통이 그래서 멋있었다는 그쵸 네, 맞아 맞아. 근데 그 또 그만큼 좋은 음악을 만들긴 해야겠죠 우리가 그죠 맞아. 그냥 뭐 음악 대충 만들어 놓고 난 리스펙 받아야 돼 이러면 또 안 되고 하여튼 많이 문제 많이 있죠. 뭐야 제 끝도 밑도 끝도 없는데 이런 음원 아까 그 이제 제이통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통령께 바라는 게 있다면서 음원 얘기 이런 얘기 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아예 애초에 근데 그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인식 자체가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때 옛날에 그런 적도 있어요. 무한도전에서 윤종신이 뭐 영유백수 리믹스 해가지고 했는데 왜 공짜로 안 내놓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뭐라 했던 적 있는데 근데 그 이거 너무 당연하게 하는 시스템, 거야. 시스템 문제죠. 시스템이 인식을 만드는 거니까. 아 그래 그렇지. 그렇죠. 7.2원이니까 한번 스트리밍 하는데. 맞아 스트림에 7.2원이에요. 7.2원 진짜로 우리 뭐 너 곡을 올려봐도 뭐 맞아요. 얼마를 벌겠습니까? 열심히 만들어서 며칠씩 만들어서. 그치. 그리고 그거를 아 좀 화가 나려고 그래서 네, 좀 자중을 하게 돼. 네. 어쨌든 되게 아쉬워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뭐 죽음이 원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걸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음악적인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았죠. 음악에서 비롯된 안타까운 사건이 많았죠. 특히 그래서 특히 음악하는 사람 음악 팬들은 다 공감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안타까운 일을 안 당했으면 또 그 사람이 또 더 좋은 작품들이 또 나올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못 보게 되었다는 안타까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섞인 것 같아요. 예, 이거 듣는 뭐 래퍼든 뭐든 좀 화이팅. 힘냅시다. 아니 너무 모든 너무 예술가들. 예, 모든 예술가들. 예술가들 진짜. 진짜 화이팅했습니다. 너무 처지네. 내가 괜히 얘기를 끊었나? 예, 맞아요. 저 디스하는 건가요? 나가실래요? 형네 점프랑. 그린 스튜디오. 아 맞네요. 스튜디오. 그린 스튜디오. 예, 그린 스튜디오네요. 하나도 안 초록색이네요. 아, 그렇지. 전혀 아니지. 다음부터 도곡동에서 녹음하죠. 도곡동. 아.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렇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이슈 이 정도면 됐나요? 최근에 이슈에 많이 대해서 얘기한 거죠. 많이 얘기했죠. 오, 요 오늘 방송은 좀 차분했네요. 많이 차분했던 것 같아요. 차분했네요. 네. 하지만 다음에 뭐 그래도 산은 안 갔던 것 같아. 오. 아 산 맞아 산 안 가. 어. 몰입도 하고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다행이네요. 아, 아닌가 주제 자체가 되게 진중했던 것 같아요. 뭔가 드립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와중에는 한국팝 디스 많이 하고 한국팝 디스 많이 했잖아요. 솔직히 나 아니면 안 들어 사람들. 네? 이건 뭐지? 컷. 아니고 이건 컷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셀프 리스펙 이런 좋은 태도네요. 아, 재밌을 재미를 주려고. 네, 재미를 주려고. 감초. 예스. 감초네요, 감초. 예, 형 같은 사람 필요하죠. 필요하죠.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합시다. 예, 우리 예. 이런 아까 처음에 그 근황 얘기할 때 오드바이브 얘기했었잖아요. 어, 예. 예. 그래서 마지막에 끝나면서 오늘 체스도 왔으니까 체스가 유일하게 참여한 오드바이브를. 근데 아니, 체스 뭐 오늘 소감 이런 거 아 그래 체스 소감 들어볼까요? 소감이요? 예. 네. 오늘 같이 한 소감이 좀 어땠는지 같이 어땠어? 처음엔 그냥 뭐 뭐 이런 것도 어색했죠. 있나. 네? 네. 뭐, 어색했는데 처음 해봤는데 그냥 2부 할 때는 그냥 얘기한 느낌 형들이랑 그냥 우리 평소 많이 한 얘기니까 네. 그냥 진지 빨고 얘기한 느낌 그 정도 예예 yeah. 네. 앞으로 또 나오고 싶어요? 시간 맞고 맞아 떨어지면 뭐 예. 나중에 뭐 탭도도 같이 오죠. 아, 진짜 탭도가 너무 좁아갖고 여기 못 올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맞죠. 탭도는 덩치가 꽤 탭도, 크죠. 탭도 할 땐 뭐 도곡동 가죠. 어 그렇죠. 그, 마이크 그, 들고 해서 와서 어, 괜찮네 그것도. 아, 그렇게 하면 되죠. 어쨌든 뭐 방금 말했듯이 오드바이브 들으면서 끝내겠습니다. 예.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Peace out. It's the favorite sound. Yo, yo. 아직 비어있는 지금 라네 간소 랩업 이건 진지한 취미 난 툭하면 better 흔적이 드문 새벽 길거리가 메인스테이지 왜 중독자가 내 별명 난 좀 더 개의치가 너 남들의 피백 내겐 널 베이지 예의치 앞에 개쇼피 I'm just chasing 나의 꿈 40 넘어서 랩하는 낮에 돈 관심 박인 척하며 랩머니로 위아래 따지는 어떤 애들보다 당연히 내가 모베러 진정성을 따져 어찌 감해 내가 돈 되면 봐도 단 그전까지 놀이 즐기지 못하는 새낀 꺼져 벌써 볼래 yeah. From the city of 인천 to 매봉 여섯 번 출구 어디든지 나의 리듬으로 거리 거닐 뿐 It's the motherfucking shit 마이크가 내 배치고 화려한 부와 거칠애보다 진정성을 추구 머릿속이 소용돌이 쳐도 파도 위에서 서핑 자기 뜻도 없는 새끼와 절대로 난 안 섞인 So fuck it 걔네 얼굴로 난 즐겁지 다들 알고 있잖아 너 살아가는 건 다 난 뻔이지 뭐 아님 더 그래 고 아님 flow 왜 그렇게 신경을 써 그건 뭐도 아닌걸 계속해서 쭉 지켜가 누가 뭐라 짓거리던 지금 거울 속에 나는 초라해도 Yeah. 항상 밤늦게 기상해서 출근해 할 일이 딱 없어지는 시간은 내가 가장 활발하게 돌아가는 새벽 가사들이 줄을 지어서 떠다녀대고 난 그중에 몇 마디를 골라 적고 Better day 손님이 오더라도 그지 않아 비트는 계속 흘러나오는 중 내 눈앞에 누가 있더라도 쉬지 않고 계속 rhythm 타는 몸 밤이 지나간 후 아침이 밝아 내가 퇴근한 후에도 멈추지 않는 가사 꽉 차 있는 머릿속을 거리에 털어 늘 랩이 떨어지지 않은 거리는 없어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25밤 난 다친 매로 이곳에다 고생길이라 보내본 랩이 재밌네 요새 형 동생 없이 놀아 지하 컬리 크루 맘껏 내 그룹 타면서 뮤직 봐 what we do 마치 자쿠지 안에 누워 쉬는 밤 한강을 노리는 밤 하루 종일 밥도 걸은 채로 짓거리는 rhyme 그거면 돼 그게 우리 방식 우리 아렌티리 우리 놀라 너랑 달리 재미라는 낮에 차고서 난 마크 뷰즈 외부 영은 여기 마크 원슨 체스와 탭도 칠한 비트 위에서 타고 놀지 다른 놈과 경쟁 따윈 없는 대비 형은 랩베릭 치열하듯 우리 만들어 일메릭 아니 치열메릭 이제 밥 먹으러 갈까? Yes. 밥 빠라 밥.